생각해봤어. 버스 기다리며 너에게 말 거는 그런 생각. 내 이름도 말하고 좋아하는 과일 음악을 말해주면 넌 미소 짓겠지. 나에게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게 될까. 창문을 열면 네 숨결이 느껴질 것 같은데. 나에게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게 될까. 창문도 열지 못하는 나에게도 다른 시간 속에 살고 있어. 만날 수 없는 너와 나. 나에게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게 될까. 태양 아래서 반짝이는 너를 볼 수 있을까. 나에게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게 될까. 달빛 아래 살고 있는 나에게도 야야 완전 잘랐어. 아는 애야? 부모 잠깐만.